사상보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부의장이 4일 담화를 발표해서 고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돌출하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담화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는 온 교례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해내외 온 교례를 통일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중조선인 총연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야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